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말해줘요. 숨기지 말아줘요. 숨기지 말아 제발. 터지는 알리딸 되딛은 내 모습은 초라하게 남아. 그래도 이렇게 남아. 눈 깜빡거리며 숨 내뱉고 사는 이유 날 위해서 만나 아님 쫓기고 있나. 안녕 인사해. 초췌히 비친 내게 인사해. 안녕 안녕 인사해. 솔직히 말해 봐요. 솔직히 말해줘요. 숨기지 말아줘요. 숨기지 말아줘요. 언제부터 울고 있나요. 그대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 true.